든 김에 두 눈을 감아 봅니다. 선명한 그대 모습에 살며시 웃어 봅니다. 고개를 숙여봐도 터진 이 미소를 감출 수 없잖아요. 매일 똑같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네요. 소리에 살며시 웃어 보며